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학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어저께 못 나왔는데. 저다 이런 다 됐고요. 네, 이제 참, 정확해야 되는 컴퓨터도 하루 자리 비웠더니 이렇게 잘안 되네요. 어저께도 그랬어. 어제도 그랬어요. 네, 어저께. 정확해야 되는 컴퓨터도 이렇게 아프니 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맨날.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이거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이성 교수를 보면 느낄 수가 있어. 네. 난 흐뭇해. 네. 고령화가 돼서 같이. 어디 같이 가면 같은 나이인 줄 알아? 다들 비슷한 줄 알아. 이제 한 명 더 낑겨 들었어. 네. 이 친구도 이제 같은 나이대로 네. 엮어서 우리 와야 되는데요. 그건 그렇고. 본인은 거부하고 있죠? 네. 네. 오늘 시장을 보면 뭐 한마디로 오늘은 또 삼성전자의 날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장 시작하기 직전이었죠. 뭐 8시 50분 뭐 이렇게 해서 보도자를 돌려갔고요. 그때부터 풀려갖고 네.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가 지수는 일단 그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전과 같이 삼성전자의 어떤 힘이 그렇게 크진 않다? 뭐 네.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통주 2.7%. 우선주가 7% 올라가는데 이거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 우선주가 더 올라가는 거죠.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튼 그런 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물산도 올라가고요. 네이버는 어떻게 됐나? 네이버도 오늘 자사주 발표했죠. 자사주 발표했는데 네이버도 한 3% 올라가고 어떻게 또 멀리 제주도까지 가셔서 한 말씀하셨던 우리 또 존경하는 임 회장님. 네.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형님이 돈 많으면. 네. 카카오는 0.5, 강보합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3%. LG 전자는 오늘 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네. 그래서 오늘 LG 그룹 여전히 관심권. 그리고 LG화학은 드디어 어저께부터 얘기 나왔던 거, 이제 드디어 이제 확정된 거로 얘기가 나오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모델이 아니라, 그 단종된 모델, 로드스타라는 모델이 있어요. 테슬라에. 그에 대한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발을 담근 거는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가 움직임이 특징주가 되겠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한번 잡아주세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이제 얘기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이번에 매입된 건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또 안 그래도 맥쿼리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었죠. 맥쿼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다. 네. 자사주 소각이 동반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저는 뭐 주주 입장에서는 찬성이지만 사실상은.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해갖고 소각할 때인가 생각은 듭니다. 그건 뭐래? 왜냐하면 신규 사업 투자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투자를 더 늘려야 네. 되는 시점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양이 되겠지만 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스마트폰 이후에 어떤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쪽을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키를 잡고 나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이오 네. 섹터가 됐던 아니면 다른 쪽 섹터가 됐던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키를 잡았을 때 좀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좀 더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건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어제 FOMC 회의가 끝났죠. FOMC 네네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네. 뭐 일단은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물 건너갔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하기가 어렵지 않나 네. 이렇게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은 경착륙이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시장에서 이 성장형 섹터에 대한 주식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한미약품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네. 근데 한미약품 실적 잘 나왔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화이자에서 그 지금 보게 되면 램스시마에 대한 판매권에 대한 부분을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인수 받았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또 그 시장에서 올라온 게 메디톡스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형 섹터에 대한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까지 아직까지 크게 확산이 안 되고는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 상승하는 날은 사실은 이 거래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썩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죠.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딴 거 팔아서 삼성전자를 채워놓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코스피는 전강 후약에 대한 모습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밀리는 형태고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쪽은 재미는 없습니다만 종목별로는 흐름이 되게 상당히 화려하게 전개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확인 들어가면 이런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끌고 가는 역할이 그만큼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지금 뭐 주가는 뭐 1년 전에 비해서 뭐 별로 빠진 것도 없지만 없으나 네. 다른 것들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여행님이 줄어든 것이고요. 앞서 약간 그 헷갈리게 그 시장 들어오셨을 텐데 이번에 그 FOMC 회의의 결론은 딱 하나요.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는 모르겠지만 12월에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이걸 이번에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네. 이번에 영어로 보면 이제 그 항상 FOMC 미팅이 끝나고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예전에 우리 그 걔 누구야? 컬투쇼 애들이 두 명이 줄 긋고서 미친 소 얘기했었던 기억나죠? 네. 코미디 프로에. 네. 그것이 다 줄 긋고 새로 넣는 말들이 있거든요. 네. 여태까지 보면 이런 얘기 했어요. 이너 커플 오브 미팅 이란 말을 썼어요. 한두 번의 미팅, 뭐, 이런 후에 뭐를 얘기하는데요. 이번엔 넥스트 미팅 이란 말을 딱 적시했거든요. 넥스트 미팅 때 얘기하죠. 넥스트 미팅이기 때문에 다음번 미팅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말하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생각만큼 안 했을 때, 기대달려 안 했을 때 보면 해외 주변 국가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란 말이 문장이 들어갔어요. 네. 저도 그 말을 정확히 했는데 그 문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양호해졌다. 네, 네. 사라졌어요. 그 문장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 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의 인상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 보였고요. 미국의 달러가 좀 올라가고 지금 유로가 지금 8월 1일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바로 원달러 환율의 오늘 또 급등으로 바로 보여준 거죠. 오늘 지금 12억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저는 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된다고 보냐면 작년에 이제 그 저걸 했잖아요. 자사주 했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보통주가 한 1조 2천억 하고요. 저게 한 3천억, 2천억 그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비율이 한 6대 1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 보통주랑 우선주의 비중이요. 자사주 매입 비중이요. 요번에 일단 1차적으로 4억, 4조 얼마 하잖아요. 네. 그건 2대 1입니다. 2대 1. 그거 엄청나게 큰 거죠.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우선주 효과가 큰 거죠. 그렇게 애들이 우선주를 사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게 종류주예요. 우선주가. 우선주가 종류가 뭐예요? 종류주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 모르겠어요. 우선주예요. 우선주. 우선주가 그러니까 2대 1의 비중으로 이번에 우선주를 삽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오늘 좀 더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뒷면을 좀 지금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그 1년 동안에 2015년 연말까지 뭐 다 끝났다고 가정해 보면 올해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이거든요. 그래갖고 온 국민이 지금 어찌 보면 당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지나가갖고 얘기하니까. 언론이 다들 미친 듯이 얘기했고요. 거기다 이제 국민연금이 이번에 저러고 했잖아요. 저기 찬성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다 매치업 시켜서 생각하시면 많지 않은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연금 그 이사장이랑 국민연금 그 운영본부장이 같이 날아가게 된겼잖아요. 네. 어저께 국회에서 그 사람이 국민연금 이사장인 건 자기 사퇴 의사를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만 그러겠어요. 다른 모든 연기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연금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제 요구로 막 한 거예요. 자사주 사라. 그리고 다 자사 소각까지 하라는 얘기 했고요. 특히 엘리엇이 계속해 뭐 수한다 뭐 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엘리엇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행동한 투자를 욕하는 사람도 많죠. 대한민국 언론은. 대한민국 재벌계 언론 욕하지만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쪽에 형들을요. 이번에 솔직히 보면 그 형들 덕분에 그거 된 거고요. 여러분들 잘 그분의 좀 내막을 보셔야 되면 그 자사주 매입 뭐 서너 차례 걸쳐서 11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막으로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발표문 이렇게 쭉 보시면 다들 그 뉴스는 우리나라 뉴스는 별로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것만 찾아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매번 들고 가는 거가 삼성, 애플도 욕하는 거가 그런 현금을 쌓아놓는 거잖아요. 현금이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1년 동안 영업했던 걸 또 늘어가잖아요. 그게 영어로 보면 free cash flow거든요. 2년 현금으로. 예? 앞으로 3년 동안 2년 현금으로 해서 40에서 50%를 주주 친화에 쓰겠다 그랬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거가 핵심이에요, 저 오늘요. 예,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게요. 돈을 벌으면 벌수록. 이건 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공시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거는 요번에 한마디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카라이칸이랑 데이비 라이언 이런 비롯한 그리고 지난번 엘리엇 같은 있잖아요. 형들한테 네. 형들의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선주가 더 셀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게 되겠고요.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겠고요. 오늘의 초대 손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증신 아침판. 지금 김성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자 훈이대이죠. 훈이대가 훈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만에 목요일로 바꿨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트렌드. 어저께 많이 오더라고. 일단 사람들 많이 많이 들었어. 훈인 줄 알고. 훈인 줄 알고. 훈인 줄 알고. 알고 잘못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훈이대입니다. 자, 네. 시장에 대한 핵심 트렌드에 대한 파악. 네. 또 이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핵심 트렌드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네. 김성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해외 시장, 국내 시장 한꺼번에 전체적인 네. 시장부터 한번 간단히 얘기하죠. 일단은 그 해외 시장의 경우는 3주 전인가요? 네.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 뉴스 같은 거 여러분들 다 읽어보지 마시고 딱 하나 그 빅스 지수만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딱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3주 동안 랠리가 나왔고 우리 시장도 좀 차분하게 좀 저점을 잡아 나가는 모습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유동성 장세는요 내년까지는 충분히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ECB에서도 12월에 추가 유동성 공급을 시사했어요. 자, 12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칩시다. 근데 그럴 즈음에 ECB에서 12월 달에 추가 유동성을 또 뿌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그런 부분들, 즉 해외 매크로 변수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뭐 또 12월 들어가게 되면 연말에다가 또 매니저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순부터 이제 여행 가죠. 휴가 가고 그리고 뭐 12월 FOMC에다 금리 인상에 뭐 어떤 노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큰 그림에서 시장은 우상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림을 하나 또 보죠. 네.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좀 수정을 했어요. 네. 자, 화장품, 제약바이오, 반도체, 중국 소비. 자, 다 썼죠? 이제 밑에 그림이 잘렸나요? 아니죠? 다 나오죠? 네. 보시면요. 10월 때 여기에요. 10월 달에, 자, 뭐가 가죠, 최근에? 제약바이오 갔어요. 그, 뭐가 또 LG생활 공간에 갔어요. 화장품,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압축이다. 네. 큰 놈만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요, 최근에?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오늘은 또 뭐가죠? 메디톡스. 네. 이런 애들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 옛날에 이 당시에 화장품 제약 바이오 뭐 발만 거쳤던 애들 뭐 화장품 사업 진출하네 만에 막 이런 애들은 못 가고요. 네. 진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애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또 중국 소비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오뚜기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K푸드도 좀 구분지어서 올라가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는 다 같이 갔다라면 지금은 일단은 지금 압축돼서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 나오고 있다. 근데 유일하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텐츠가 계속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SM 같은 종목들이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리고 NEW 그리고 J콘텐츠 같은 종목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팬이 이제 뭐 없어졌죠. 지금 IoT 같은 경우도 지금 짧게 끝났어요. 여전히 잡주들이 특세하고 있는 장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지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주? 네. 아, 이거 솔직히 자기네가 모르면 다 잡주로 떠드는 거 아니야? 아이, 그거 까보면 알잖아요. 재무제표 까보고. 그러면서 급질문. 네. 저의 관심법에 또 기운주 2탄으로 나온 포스텍은 잡주 아니야? 네? 포스텍. 포스텍. 포스텍은. 포스텍. 어저께 난리 났었어, 방에서. 잡주. 잡주. 잡주니까 잡주 시장에 간 거야. 지금 퍼스텍 가지고 계시면요 땡큐하고 팔아야죠. 아니 나도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 네,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튀고 아니, 있나. 그거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거 이성원 대표님이 한번 와이어 하네스라고 그 네. 이미지 하나 좀 검색해서 네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어 차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납품한... 간섭 방해하지 않나 하는 거. 그거 나도 알아본지. 네, 납품하는 게 와이어 하네스라고 그 전선 묶음이거든요. 그거 얼마나 비싸게 받겠어요. 그건 뭐 얼마나 하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그냥 알아 적당히 땡큐하고서 이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네. 그림 보겠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잡주다 이거네. 아니죠. 근데 느꼈어 하여튼. 그 시가총액 300억, 300억 미만짜리 종목들이 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게 왜냐면요. 다시 그림 네. 볼게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네.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네. 시장에는요 돈이 없지 않아요. 전선 네. 묶음 만드는 거. 시장에 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주 현재 이런 쪽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즉 시장의 변곡점 부근에서 네.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와중에 잘 버텨내주고 있는 종목들이 컨텐츠가 좀 있고, 또 하나 삼성전자 어때요? 8, 9월 달에 올라와서 오늘 또 다시 뽑아주죠. 네. 자동차는 일단 뭐 위에서 좀 놀고 있죠. 2차전지 여전히 강하죠. 태양광, 신성솔라 에너지 같은 종목도 올라오고 있죠. 조선, 철강, 기계건설 얘는 이걸 지워야 되지. 이제는 다시 못 가죠. 네. 근데 자꾸 이런 쪽으로 조선이나 철강, 기계 쪽으로 자꾸 밸류 플레이를 하자고 네. 스트롱바이를 외치시는 하우스가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여전히 중국 소비나 이런 쪽으로 압축해서 지금은 매매를 네. 해야 될 때다. 네. 잡주하시는 분들도 뭐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만약에 트렌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잡주가 안 먹히는 장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 네. 네. 그러면은 그때는 딱 그 잡주가 좀 단타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보세요. 살아나고 있는 게 여전히 2차전지, 태양광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컨텐츠 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11월과 12월 달이 어떤 특정 주도주 이때처럼 특정 주도주가 나와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지수에서 놀고면서 개별 플레이, 개별 종목의 이슈에 의한 어떤 개별 모멘텀에 의한 어떤 종목 간의 종목 장세가 11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네. 중요한 게 11월 때 뭐가 있죠?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더존비지온이 잘 나가다가 오늘 뭐 급락하고 있어요. 또 실적 네. 발표하고 나서요. 네.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해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실적이 잘 나오면 다들 죽어 요즘에. 대한유아도 실적 잘 나왔는데 죽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실적 나오고 나서 다음날 빠졌잖아요. 네. 그 다시 올라왔잖아요 오늘.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더존비지온도 어쨌든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시장 기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년 비해서 50% 늘었고 대한유아는 280% 늘었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죽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몰라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정답은 없죠. 네.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겁이 나는 거죠. 아, 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 논리예요. 네. 저희가 엊그저께 딱 한 종목 녹음해서 올렸잖아요. 네. 논리예요. 지금은 펀더멘탈리 신뢰성이 없어요. 네.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수급이에요. 결국은 네. 누가 됐건 간에 돈의 힘을 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봤자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뭐 잘 났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보세요. 오늘 보면 요즘 보면 매일경제가 오늘은 매일경제로 좀 글을 신문 기사를 잘 쓰대요. 매일경제가 한국경제 보시면 반도체 특집을 한 3면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맨날 오늘 똑같이 거기 나왔는데 뭐냐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 시작됐다? 치킨런 게임 시작된 거예요. 인텔이 30년 만에 메모리 사업 들어가면서 중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도 워낙 약세 없었으면 수익이 안 났던 회사란 말이야.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었죠. 오히려 어닝 쇼크죠. 오히려 보면. 근데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자동차 엄청 되겠어? 지금 잘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니라고요. 대형주가 뭐가 될 것 같다?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어떤 거더라도. 자꾸 치인다는 얘기야. 중국이건 앞으로 베트남이 엄청 치를 거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베트남 지금 막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쪽은 쉽지 않다. 아, 네. 뭐든지 마찬가지죠. 뭐든지 중국이 맘먹고 정말 다 시작해서 중국이 봉계도 올라가고 인도가 봉계도 올라가고 베트남이 올라가면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네.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업계에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글로벌 자산배분팀을 만드는 거고 일본이고 베트남이고 막 가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요즘 알았더니 베트남에 빠져나왔더니 다시 들어가거든 지금요.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대형주는 전 그래요. 삼성전자 전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거 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거 129만 원인가 신고가 작년 4월이 가격 그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친구가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요번 타임에. 제 혼자 생각은. 네. 그렇지만 그게 펀더멘탈이랑 상관없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만의 뭐 하나 만들었다? 뭐 그게 신약이 됐건, 뭐 그 이수만이 얘기하던, 이수만 또 형님이 얘기하는 유명한 엔터테이너 하나 나왔는데 얘가 뭐 전 세계를 꽉 잡았어. 네. B2 같은 놈이 나온 거지 뭐가.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하나 태어났는데 확 나왔어. 네. 그런 걸 남는 거죠,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뭐 단기적인 뉴스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 첨언을 드리자면은 LCD 산업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반도체는 뭐 그렇다 쳐요. 왜냐면은 반도체는 그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LCD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을 먼저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 봤을 때는 시장을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해서 후발 업체들이 그거를 뭐 따라잡기 어렵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뭐 OLED는 아직 몰라요. OLED는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이 있겠지만은 LCD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IT 특히나 반도체나 그리고 LCD, LED 쪽, OLED 쪽에 장비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안 좋잖아요.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가 투자 뭐였죠? 25조 발표했잖아요. 주가가 안 움직여요 지금. 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중국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납품하는 업체들을 찾아야죠. 네. 왜냐면은 지금의 삼성과 LG의 그 밸류체인 종목들은요, 회사들은요, 기술 유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중국 진출 못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중국을 타겟으로 잡고서 매출을 일으킨 회사들이 있어요. 상장된 회사도 있고 상장을 앞둔 회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의 경우에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렇게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업종별로 좀 몇 가지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는 했어요. 조선철강 이런 건설 이런 얘기했는데요. 조선철강 쪽은 어떻게 되세요? 똑같죠. 안 좋게 보죠. 네. 그걸 어떻게 삽니까 지금? 네. 네. 과거에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서 2002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막 엄청 막 날아갔을 때 그 당시에 10년치를 다 끌어다 썼잖아요.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잡고서.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잔고 기준 가지고서 멀티플과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주를 해도 모멘텀 먹히지 않아요. 아니 지금도 계속 까면 깔수록 뭐 빅베스트에서 털어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한 번에 조단이 각 3사 모두 조단에 적자가 날 것이다 라고 나오는 판국에 지금 밸류션 뭐 도크? 그거 가지고서 뭐 자산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네. 여전히 조선, 철강, 기계, 화학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조선, 철강, 기계, 정유까지 네. 이 네 개는 저는 여전히 뭐 거의 뭐 우리가 거의 한 20, 30년 뒤에 한 네. 번에 사이클이 크게 돌고 나서 네. 라면 모를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중소형주 단에서 성장주 쪽에 집중해야 되고 그 키워드는 사물 인터넷, 핀테크, 인터넷 은행, IoT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중국 소비, 네. 중국 투자 뭐 등등 이런 쪽으로 먼저 일단은 중국에 우선 누워도 중국 쪽으로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누워도 네. 누워도.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베트남 쪽으로 누우면 안 돼? 발 덮어 주면 베트남은 그러니까 보면은 네. 이왕이 의원님은 좀 빨라. 너무 나 빠르면 얘기해. 그럼 알았어도 우리 이 그 지금 누구야 이 교수가 또 또 발음 잡고 그다음에 또 이, 자기가 또 어떤 종목을 잡아오면 되잖아. 그렇죠. 어, 네. 탐방가다 우리 시키면 네. 탐방까지 다 갔다 오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전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 네. 쪽 중성주를 이제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지금요 시총 1000억짜리가 2000억까지 가는 거는 상한가가 네. 30% 확대돼서 금방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지 너무 빨라요. 빠른 매매 같아요. 아니면 너무 요즘에 투자를 하면은 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수익이 확 나버리니까 무서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바뀐 겁니다. 시대가. 바뀐 거니까 거기에 적응하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 여전히 네. 중소형주의 성장주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삼성 엔진이 보세요. 안 네. 나오잖아요. 그거 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맞죠. 현대건설 마찬가지잖아요. 네. 물론 이쪽은 잘 나왔지만, 여하튼 간에 같은 얘기 또 막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안 나오는 건 괜찮은데. 뭐가 나와요? 아니, 실적이 안 실적이요? 나오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네. 실적이 안 나오는 정도 수준을 떠나서. 네. 아니, 이건 뭐 자본잠식, 이게 코스닥 같았으면 다 상패야, 이거는. 삼성 SDI도 지금 엔지니어링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엔지니어링 증자해야 되니까. 이건 네. 뭐 지금. 코스닥 그 거래소 기업들 보게 되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적자 규모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계 방식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수주산업과 관련돼서 아,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수주산업에 대한 네. 그 잔고 뭐 네. 그 발표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저는 솔직히 그 좀 어이없는 게 많은데요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하여튼 그 뭐 숫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큰 기업들은 치인다는 얘기죠 자꾸 어딘가에 네. 그래서 숫자보다는 그 미국도 결국 돈 잔치로 올라간 게 그거거든요. 미국이 버텼던 것도 수익이 안 났는데 버텼던 거는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동안 그 2009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돈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삼성전자도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분기 배당도 이제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의 흐름이다. 그런데 그걸 먼저 쫓아가는 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형님들이나 그 프랑스나 유럽의 영국 형님들 이것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못하는 놈이 있어. 똑같이 수익은 잘 안 나. 똑같이 경쟁은 치운데, 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자기네 주식도 있으니 그걸 쫓아가는 놈이 있어. 돈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어떤 기업은 마음은 있는데 못 쫓아가죠. 경영자도 의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은 이런 거죠. 돈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배당할 때야? 지금이라도 뭘 해봐야지 자금을 벌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지금 네. 벌려야 될 텐데. 아니 근데 그거는 자기 당신 생각이고 네. 당신 생각을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벌려서 될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돈 지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워낙 많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거 잠깐 찾았는데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제가 하면 잠깐 잡아주세요. 그 매일경제로 기사거든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뭐 신삼국지 뭐 등등 나오는데 이 링크를 딱 잡아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고민이 왜 없겠어요? 이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민이 왜 없겠어요? 저기 그 이 같은 이시니까 거기 높은 그 아드님이라고 생각하면 경주 이씨예요. 네. 아니 같은 그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아, 그러면 이 교수가 네. 잘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그 많은 돈으로 수백조 돈 갖고 뭘 쓰면 좋겠냐? 잘 벌려봐요. 종친 형님하고 이메일 보낼까? 잘 벌려봐. 이런 잘 꾸며봐봐. 뭘 네. 그게 되겠냐고 지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전 돈의 힘이고 네. 그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당장 이것도 안 했으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 업종이나 테마 좀 관심 있는 거 좀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네. 관심지도 좋고. 일단 중국 소비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소비? 왜냐면은 네. 방군제. 방군제가 11월 11일인가요? 11월 네. 11일. 그러면서 군이 거기 곤자가 어떻게 네. 알았는데 네. 몽둥이 곤자야? 짝대기 곤자. 어떻게 배웠어? 워스 형님한테. 아, 그러면 이게 막대기 곤자. 1이 4개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몰랐어? 11월 11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았죠. 그러니까. 솔로데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원래 그게 솔로데이예요. 중국에서 가장 그 추석보다 우리나라 빼빼로만 찾을 때 큰 명절이 중양절이거든요. 중양절인데 그게 이제 9월 9일 음력.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홀수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월 1일, 그 다음에 3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11월 11일이 이제 그런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치는 날인데 네. 이제 그걸 상업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알리바바에서. 네. 그래서 네. 이제 빼빼 한국의 빼빼로데이가 있다라면 마케팅을 한 거죠. 광군제에서 솔로데이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그런 거죠. 어쨌든 상당한 성공을 거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네. 중국 소비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저는 그 옷을 보고 있어요. 옷. 여성 옷. 왜냐면은 자, 화장품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성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게 옷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본다라면은 화장품을 이제 보면은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LG생활 건강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중국에서 옷을 팔고 있고 중국 OEM이든 뭐든 간에 중국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 여러분들이 좀 주목 대연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그런 개떼같이 올랐잖아 패션주들이.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 그래서 저희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어제 저 탐방 다녀왔거든요. 그 회사 신성솔라 에너지를 탐방 다녀왔는데 네. 그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를 가서 탐방을 들을 때 저희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묻는 거는요 업황이에요. 네. 업황을 먼저 듣기 위해서 가는데 업황은 뭐 지금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광 전체가 다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하나케미칼, 하나큐셀을 가지고 있는 하나케미칼 주가가 벌써 찍고 있잖아요, 신고가를.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셀 쪽은 뭐 풀케파로 돌아가고 있고 모듈도 네. 상당히 좀 잘 나고 있다니까 태양광 쪽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꾸 제가 태양광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야 그거 비싸잖아, 되겠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발전 단가가 싸니까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벌써 이미 그 테슬라가 지금 파워월, 파워팩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태양광에서 생산 전지를 갖다가 전기를 갖다가 저장시켜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도 느려요 지금. 전기차도 어제 제가 그 처음으로 택시를 타봤어요. 택시가 파란 택시가 쓰길래 타봤는데 딱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아 이거 전기차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타봤는데 솔직히 SM3? 네. 나 오늘 프리스 탔는데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되게 조용하고 좋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기사분이 30년 하셨대요 기사 생활에. 네. 그러면은 솔직히 옛날 그 차부터 다 타봤던 거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브리샤 택시부터 하셨던 네. 거지. 브리샤 택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령화? 인증이래 브리샤. 그래서 네.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좋습니까? 쾌적하대요. 네. 쾌적하고 조용하고 네. 그리고 공짜고. 네. 공짜잖아요. 네. 뭐 카드만 있으면 공짜니까. 네. 대신에 산악급은 25,000원 좀 줄어들었대요. 네. 왜냐면은 충전하는 시간 때문에. 네네. 뭐 아무튼 전기차를 갖다가 이제는 네. 이제는 뭐 디젤 차 사면은 안 될 것 같고 진짜 전기차가 지금 대세가 된 것 같고요. 테마 전도자가 되셨어. 내가 말할 때 작년에 할 때 그렇게들 비웃던 두 분이. 그러니까 형님은 너무 빨라. 아, 그래서 나는 우주를 보고 있잖아요, 요새. 네. 기운을 느끼려고. 우주 기운을 느끼려고. 그래서 이제 그 기운과 스토리였다가 우주 하셨으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세 개가 있어요. 네. 전기차. 네. 그리고 뭐죠? 태양광. 네. 스페이스X 우주. 네. 근데 지금 이제 태양광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이미 네.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건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어떻게 설치하냐? 네. 하나 있습니다. 바다. 네. 플로팅 태양광.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네. 거기 코엑스에서 갔다 왔잖아요. 아, 코엑스 갔다 왔죠. 2000지 박람회. 네네. 갔는데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전기차보다는 네. 기업들이 ESS 네. 랑 태양광 네. 여기에 상당히 좀 주력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스마트 그리드겠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주도주 테마가 네.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좀 필명 재밌는 분이 많으세요. 또 가서 이양영님, 위원님, 엘런 머스크랑 동급인데요. 동급은 뭐커녕 제가 엘런 머스크하면 많은 좋은 거는 하나 내려올 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이놈아 이거라지. 동방의 예의를 갖춰 이 자식아. 근데 아직까지 혹시 안 모으신 분은 일론 머스크가 CNN 특별 대담한 게 있어요. 그 20분도 안 되고 그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애가 또 자막까지 붙였더라고요. 찾아보시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 하는 문의가 몇 개 있어요. 아까 세 개 얘기했는데 하나 더 하는 게 하이프루프거든요. 운행 수단인데 그게 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30분을 가고 그것도 40에서 $50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예? 뭐 꿈 같은 얘기잖아요. 예? 꿈 같은 얘기죠.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늘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건 딱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 많이 와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전기차가 됐건 하이퍼로프는 약간 멀지만 우주선은 이미 왕복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주선은 그 스페이스X가 하는 사람의 원청업자가 누구냐면요 나사예요. 나사에서 돈 받아갖고 그 캐리어 운송하고 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걔네가 뭐라고 했냐면 택배 운송하고 택배 그런 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 와있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언제 보냐 그럼 어떻게 알아요 지금요. 그런 게 아닌 시장이다는 얘기죠 지금의 시장에서. 예, 그렇게 돈만 얘기하면 왜 테슬라가 지금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었겠어요. 테슬라는 적자 회사인데.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노을 짓 건데요. 오늘 보면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우성 어저께 방송 보여줬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건 정말 하고 싶어요. 국정 뉴스를. 국정 뉴스. 네, 그래서 국회 TV가 사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에 쓸데없는 아니 쓸데없고 중요한 건 간에 뉴스는 다 똑같잖아. KBS, MBC, SBS랑 종편 다 똑같다며 한 곳에 다 떠들고. 네. 네? 저라면 정말 다양한 시각 있잖아요. 네. 해외 뉴스도 보여주고 해외 시각 다양한 시각 말씀드려서 제가 어저께 또 국정 뉴스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참여 안 하면 별로 관심 없는 분야가 있어요. 네. 예?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연초에 뭐 그 라스베가스에서 CES하고 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온통 삼성전자만 찍고 다녀. 엘전자도 가죠. 엘전자 조금 찍어. 이런 거죠. 프랑크푸르트에 현대차가 갔잖아요. 네. 현대차 가서 N이라고 나와서 막 떠들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N이 아니라 핵심은 전기차다. 폴쉐랑 아우디그랑 벤틀리가 전기차 쏜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왜 떠들었어? 갔으니까 떠든 거거든요. 네. 갔으니까. 현대차 참석하고 데려갔으니까요. 이번에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로쇼? 도쿄모터쇼는 왜 별로 관심 들었니? 네. 도쿄모터쇼가 이제 28일부터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보셔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봐줘야 되잖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는데 10초면 돼요. 10초. 제 화면 잘 봐주세요. 집중해주세요. 무선차. 네, 제 화면 잘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슬쩍 스크롤 내립니다. 렉서스 있죠. 렉서스. 렉서스가 보면 수소차로 가겠다는 거죠. 연료전지차. 네, 연료전지 수소. 네. 네. 홀로그래픽. 네. 페라리는 이번에 IPO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갖고 그 애스턴 마틴도 제가 가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애스턴 마틴은 뭐로 유명해요? 애스턴 마틴 차 007. 아, 그렇죠. 딱딱. 007의 영화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에, 또 뭐예요? 도요다 폭스바겐 스캔들에 대한 네. 얘기,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닛산 르노가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협력 강하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에, 셀프 드라이빙 또 나오죠. 셀프 드라이빙. 우려도 있지만 셀프 드라이빙 얘기 나오는 거고요. 혼다가 또 여기가 혼다도 여기 이것도 수소차거든요. 미라이. 예, 혼다 미라이 뭐 이런 건데 수소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요. 닛산이 뭐 중국에서 뭐 100만 대 팔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컨셉트가 나오는 거고요. 예. 또 이런 등등 나오는 거고요. 또 닛산도 또 여기 또 전기차 그 저거 나오는 거야. 그 무인 자동차 나오는 거예요. 셀피 프렌들리. 예. 그리고 2050년까지 90% 그 감소 그 있잖아요. 화석 연료에 따른 감소 그 매연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혼다가 도요다에 필적한 하이드로젠도 나오겠다는 거. 이게 다예요. 하이드로젠 수소. 이게 다예요. 수소 그다음에 네. 보게 되면 무인 자동차 수소 이거네요. 무인 전기차 전기차요. 이제 그게 지금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똑같은 논리예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던 거 프랑크푸르트는 좀 더 전기차에 포커싱 됐고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도요다가 수소에 생명도 걸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다음에 도요다 그 수소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그 관심 갖고 좀 보죠.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화성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낮아져 있고 뭐 그게 저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화성 연료를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 아주 좋은 지적까지 세계의 하셨는데. 패권이 네. 지금 변하는 네. 거거든요. 네. 아주 좋은 네. 지적까지 했어요. 제가 작년 연초부터 전기차 얘기할 때마다 이승현 교수가 약간 좀 시각이 아니다 야구 얘기했을 때가 아,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네. 얘기했다시피 워낙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전기차 타냐 그러면 비싼데 왜 타냐 그러면 환경 때문에 산다. 일본은 이미 충전지 있죠. 충전 설비. 그러니까 네. 고속 충전은 좀 절대 다수가 아닌데요. 집집마다 동네마다 많아 있어요. 저속 충전기. 일본은 만대. 충전기에 이미 보급된 게. 네. 그러니까 닛산 리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환경 때문에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네. 우리나라는 별로 그거 관심이 없어. 예? 네. 네? 관심이 없어. 네.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은 하도 정부에서 그러는 거야, 지금 환경 때문에. 왜냐면 중국은 글로벌 투구가 가는 건 좋은데, 국방력도 가면 좋은데, 지금 너무 지금 날씨 때문에 이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환경 얘기하는 거라서, 이 전기차나 이 태양광을 이해하시려면, 단가를 자꾸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 태양광도 많은 사람들이 패러티 얘기하잖아요. 패러티도,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나, 환경론자 입장에서 보면 패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양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태양 자체. 근데 다만 또 우리나라는 태양광에 적합한 나라 자체가 아니에요. 일조량이 적어요, 우리나라. 일조량이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꾸, 우리나라에 누가 타긴,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자꾸 해외 시각을 보셔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또 하나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아주 재밌는 이슈인데, 어제 아마 뉴스들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금물로 가는 자동차. 그 나노 플로우 셀. 그 지금 유럽의 리텐슈타인에 있는 그 나노 플로우 셀이라는 아주 작은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이 차를 만들어서 네. 도로 최종 주행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셉화가 아니라 아예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맞아요. 네. 작년에 CNN에서 네. 저도 보여드렸는데 네. 10대 발명품으로 뒀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네. 보게 되면 이제 그 퀀트 e스포츠 리무진인데 네. 이게 뭐 얼마나 성능 있는 스펙이 나오겠어라고 했더니 지금 보게 되면 출력이 912마력.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제로백이 지금 보게 되면은 2.8초. 슈퍼카야, 슈퍼카. 완전 슈퍼카입니다. 네, 네. 최고 속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377km. 그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그 기능이. 할 일 없지. 377km. 걱정할 거 없지, 우리는. 저는 한번 이제 미친 듯이 한번 밟아보겠죠. 준다면. 근데 이제. 용인이나 가서? 네, 용인이나 가서. 서킷에 가서 한번. 근데 이제 한번 충전하면은 이게 592km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충전이 소금물로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다. 미원타 갖고 하면 되나? 더 세지나? 혹시 MSG를 첨가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니 지금? 네. 네. 그래서 네. 이건 그 새로운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고. 네. 또 미국에서 또 보게 되면은 그 실험하고 있는 그 텍사스주에다가 설립하는 그 실험 도시. 네. 그거 보게 되면 토륨 에너지를 또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네. 많이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네. 이런 그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네.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 이어서 군비 경쟁이 잠깐 더 해드리겠는데요. 또? 네. 이거 아니 왜냐면 이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정리를 다시 했는데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가 보면서 제가 정리한 거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워낙 모르 아직도 관심들 없어요 지금요. 남중국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거 뉴스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 편 서야 되니? 미국 가서 우리 편 확실하게 들어라 이렇게 듣고 왔는데. 벌써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평화를 주의한다. 어저께 벌써 외교부 성명 나왔어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각국에 이제, 아이고, 뭐 잘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 네네.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요번에 조사 나왔는데요.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 심지어 브루나이까지 영유권을 주장한 동네요. 네. 남중국해가. 네. 근데 남중국해가 저 왜 그런가 봤더니요. 왜 중국이 따지냐 봤더니, 한나라 때 이미 그 지역을 발견해서 지도에 네. 써놨었대요. 그래갖고 이거는 판례상 지도 이름이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일본 지도 찾고 뭐 일본해냐 서해냐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도에 이름이 뭐 써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어저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수입의 90%가 거길 지나가고 전 세계 50%가 물동량이 거기서 지나가요. 에너지 물량에. 그래서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어저께 이제 퍼스트에 올라가고 이런 거는 그 노스랍 때문에 그런 건데요. 노스랍에 800억 달러인가 이번에 사업을 했잖아요. 폭격기 네. B-52를 대체하는 네. 거.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정확한 건 몰랐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냉전 지나가면서 전투기 있죠. 보통 막스 가 전투가 네. 부시는 거. 네. 이거는 투자를 많이 해갖고 FX-35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폭격시사라 했죠. B-2 네. 뭐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별로 개발을 안 했대요. 네. 그래갖고 폭격기 분야는 중국이랑 러시아보다 뒤져 있다네요, 지금. 그 폭격기 있죠. 그래서 어저께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0대, 100대를 배치한다는 게 나와서 노스랩이 있고 거기에 와이어 하니스라는 건 제가 보면 애들 장난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올라가는 건데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스랩이 어저께 상한가 갔거든요. 아니, 그 새 상승률 같고요. ETF, IT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 상관없지만 오늘 서비스로 제가 불러드립니다. 적으세요. 관심 있습니다. 항공동력. 중국의 후광투자사입니다. 항공동력. 네. 600893. 에 관심 있으면 적으세요. 나중에 이게, 이 양의 말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할 필요, 그럼 적지도 말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배런지에서 뽑은 주식이에요. 배런지에서 뽑은 겁니다. 중국의 요런 관련해서. 항공동력. 우리나라 말이요. 600893 들어갑니다. 중국 조선 군수 장비. 이름부터 딱 나오지 않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물어보면 전 잘 몰라요. 이름이 써 있잖아. 중국 이름이 써 있어. 이름에 중국 조선 군수 장비 600685. 나이 드신 분들이 중국 주식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회사 뭐야? 이름만 보면 뭐 하는지 알 수 있대. 그래요? 우리나라는 회사 이름들이 뭐 이름이 보게 되면은 퍼스텍 뭔지 모르지. 뭔지 모르는. 퍼스텍 뭐야? 이름이 아스트, 퍼스텍, SFA, 루멘슨도 뭐야? 루멘슨. 아이스리 시스템. 위닉슨도 뭐야? 위닉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중국 항공 동력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조선 군수 장비 네. 600685 되겠고요. 세 번째가 중국 위성 600118. 이 밖에 다섯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센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 안 합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요 세 주식이 관련돼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그 배론지에서 말한 주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다음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7 조기 등판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6가 1월부터 나온다면 네, 조기 등판설에 대한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략 스마트폰에 대한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뭐 그럴싸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닌데 지금 보게 되면 엣지가 있는데 엣지가 뭐 그렇게 썩 그 엣지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썩 그렇게 뭐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처음에 네. 한면 나왔을 때는 네. 오케이 할 쓸만한데 그랬는데 네. 양면에 찍는 오히려 나오고 나서 네. 디자이너로는 이쁜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굳이 굳이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게 되면은 네. 노트 5 때부터 이제 그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요겁니다. 네. 요 그림. 네. 페널티 모바일. 플렉서블. 플렉서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보게 되면 접히는 게 나올 수 있다. 옛날 스타텍. 네. 요겁니다. 스타텍은 간접 확실히 났었죠. 최고의 네. 그 모습으로 보면 최고 중에 하나 있죠, 스타텍.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 경첩에 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 경첩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경첩 만드는 회사.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저 회사들 중에 망가졌던 회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슬라이드 힌지 나오고 나서 그냥 접는 슬라이딩 나오고 나서 힌지 만드는 회사들 다 죽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게 화면이 접히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다 통짜 화면이거든요. 네. 접힐 수 있는 화면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이 OLED 쪽, 그러니까 플렉서블 OLED, 네. 이쪽 장비주들, 네. 그 다음에 이쪽 경첩 만드는 회사들, 이런 쪽들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네. 나오는 얘기가 네. 눈깔이 두 개.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트렌드가 포스터치 기능. 이 포스터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3D 터치잖아요. 네, 3D 터치 기술인데 이게 이제 앞전소자 활용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깊게 누르느냐 작게 누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누르면 이제 메뉴바가 터지는 거예요. 네. 애플에 주문에 나온 거. 누르게 되면 6S에 나온 거. 이제 그건데 이제 기술이 뭐냐면 앞전소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이 달라지는 거. 이제 이런 거 부품 만드는데 파트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포스터치 기술.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눈깔이 두 개. 네. 2천만 화소 듀얼 카메라.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고릴라 글래스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코닝이니까.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기술들, 이런 거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 아까 부품주 산다고 해서 부품주 가니까 내 IT주는 안 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메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플래그십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품을 만드는 쪽들 네.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들어가야지 IT주를 네. 하려고 하더라도 네. 야 이거 하니까 이것도 좋대더라 이러면서 가게 되면은 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IT 부품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아주 안 좋은 시기입니다. 코스트 네. 리덕션에 대한 쪽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플래그십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걸 만들지 못하게 되면 네. 시장에서 IT 부품주는 계속 소외가 될 거다. 라고 좀 네.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 짧게 보겠습니다. 뉴스 많이 보신 분 계실 텐데요. 물론 오늘 엘리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네. 지나간 것만 확인하면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나왔죠? 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그러면 2014년이 여기 약간 흐린색입니다. 흐린색. 그리고 약간 진한색이 2015년 3분기에요. 28에서 24% 줄어들었어요. 삼성전자. 애플도 줄어들었어요. 16제에서 13.7. 그렇지만 실적이 좋아진 거는 객단가가 올라간 거죠. 네, 13.7에 판매 대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레노바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파이가 8.4로 세계 3위로 올라갔어요. 샤오미는 없던 게 5.7이 됐어요. 중요한 거 뭐야? 일전자가 바가 안 생기네. 바가 없어졌어. 진한 색깔이 없어졌어. 그 일전자는 이 바닥에서 업계에서 아웃됐다. 이제 제 친구가 얘기하기를 예전에 이제 부품사 그 스마트폰 그 프랑스 계열의 회사 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는 LG전자는 듣보 취급당한 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그 화면에서 없어졌어.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LG전자도 그래도 그래서 메이저 안에 5대 메이저 중에 하나니까라고 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그 취급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부품 수요량 자체가 네. 그 탑5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메이저에서 제외해버렸다고.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내용은 제목만 봐도 딱 아는 건데요. 요즘 보면 하여튼 조선에 의해서 철강 없더도 구조조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조선이고 철강이고 구조조정에서 우리끼리만 해서 되겠냐. 우리끼리만 하면 괜히 우리나라 매출만 떨어지지. 전 세계 특히 중국 때문에 문제된 거잖아요. 네. 블룸버그 화면입니다. 블룸버그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제목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판단은 시청자분들 하시면 돼요. 네? 네. 올라갈 수 있겠죠. 현대제철이건 뭐다. 차이나 스틸. 중국의 철강 산업이 헤드. 헤드가 머리 어디다가 맞고 있어. 머리 왕초가 얘기했다. 헤드가. 헤드가 왕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에서 뭐라 그랬어. 디맨드. 수요의 슬럼핑이. 슬럼핑. 데이터 디맨드를 주는 거가 스피드인데. 뭐라 그랬어. 언프리시던트. 이게 뭐예요? 언프리시던트.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X나게 미친 모모하게 이런 거야.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예, 그리고 미친 모모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답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뭐 구조조정이건 핫 이슈가 되건 이런 건 매매하시면 되겠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먼저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